늦은 밤 취한 밤 널 바래다주며 잡던 손목 잃었다 또 네 생각이 나 지갑 속 사진에 눈물이 나 She's gone you're the only one I can't live without you love is gone 헤어낸 나를 참 좋아했던 널 One love 너도 생각나니 오면 네 생각이 나서 이렇게 눈